제 안경 못 보셨어요? 1번 안경을 쓰면 돼요.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.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.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.